뜹니다. 10부터 같이 하시면 됩니다. 8, 9, 10, 들어갑니다.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적을 보는데 러시아에서 그런 나를 보면 애가 정보 유출할까 보네. 꿈을 처참 강간식 잡지 마치 에픽하이의 오집 앨범이 유출되어 수만 명의 네티즌들이 타블로를 강간하는 것처럼 말이야. 주위 친구들은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주었지. 우주선이 발사하는 그날 내가 앱을 우주국을 보나 그지 입고 있는 서연이를 보면 안에서 슬웃음을 지으며 뒤를 쫄런쫄런 따라다녔지. 주위 사람들의 관심이 서연이에 개쏠렸고 나는 카메라 밖에서 끝까지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뒤로 돌아온 그날 밤나도 모르게 내 미니홈피 배경음이었던 로켓보이를 들으며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어. 결국 난 무식히 뒤돌아서기 위해 프로필만 열어두고 프로필에 스토피드를 접고 잠적했지. 그때부터 나 위로해준 건 힙합이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서울 연희를 뒤싸려 해. 재킷 요요 이소연 그 샹 알돼지 같은 눈 우주에서 제 목기만 하고 SBS에서 인터뷰하는지 몸뚱아리 떠다니는 것만 보여주고 시발 네가 더 멋지게 떠다닐 수 있는데 같이 우주선 탄 친구들이 마사를 찌푸리 여서연이가 싸온 고추장에 침을 뱉어 다음날 그걸 맛있게 퍼먹으며 살만 디북디북적 TV에 나온 너는 몇 년 전 세상에 이런 일이 시청률을 껌충 뛰게 만들었던 장본인 선풍기 아줌마가 떠올라 TV에서 환하게 웃는 너의 미소 마치 나를 비웃는 것 같아도 초라해진 네 그림자를 보며 오늘 도록했고 이 꿈은 에이프리 파이판을 나라로 왕복 그리스으로 도킹 실패를 바라며 우주에선 이사직 가불에 되는 꿈을 매일 부지근데 이상하게 볼 때마다 내 팬티가 초청 키저의 관나에 대한 몽정이 아닌 우주에 대한 나의 몽정. 그 넓은 우주를 생각하면 내 조진 항상 걸려 만지지 않아도 싸는 내가 진짜 프로 야이니더 스페이스 거자이의 미얼 우주 지존. 오늘도 TV에서 끊임없이 처먹기만 하지. 지구에 도착하면 넌 또 꾸준히 매스컴을 타 각종 시프에서 나오는 너는 절대 화장 품 CF 같은 건 꿈도 꾸지 마라. 우주에서 열심히 처먹은 넌 한국에서 장충동 왕족과 CF 엄마선 김치 CF 고래 행복하게 먹으면서 돈 버는 소연이 이금진배 나는 일도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라면한 봉지를 끓여 처먹으며 너를 생각하면 MB까지 씹어먹지 로켓 보예 꿈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 방심하지 마라. 다음에 네가 우주로 가서 인터뷰에선 어디 슬립할 거야 샹니나. 시프도 직후 부모님께 집도 사드리고 휴대폰 지랄이 파되지 말고 평생 같이 나와 같은 최강 우주 여신과 함께 살아갈 장동건 같은 남자와 사는 게 남이 최종 목적. 240억짜리 우주여행 무료로 갔다 우주한 국민적인 찬양과 경배. 네이버 지지리들이 옆을 떠날 맞지 못해 이명박 이불도 저도 맞지 못해 홍석 창도 발기 못해 존나 SBS에서 오른쪽 구석 행위에다가 디디 박아놓고 이슈로 만들려고 무력 해결 이대로 돌아가는군. 드디어 발사일 시발 존나 설레여서 잠 못 자고 카메라 면 먹어서 그런 집중서보다 얼굴이 보였네. 어쨌든 남이 보물 덩어리에 탑승에 치아가 치판 양놈들의 냄새는 어제 먹은 라면이 목구멍으로 다시 올라오게 애틀하지만 난 침착하게 입안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어젯밤에 맛있던 라면의 추억을 생각하며 맛있게 음미하며 다시 넘겼지. 책 아 드디어 8시 16분 우리 소연장은 하늘 나라로 지구의 능고사 쥐에끼가 깨끗깨끗깨끗 날 부러워하며 질질 자고 있겠지. 2008 새롭게 시작되는 소연이의 신부 상승 찬양하고 경비하라.